느끼는 feeling 널 만나고 자꾸만 심장이 이상해 이상해 지치는 않아 feeling 날 만나고서 달라진 모습이 나 어색해 Oh babe 플라스틱으로만 다 세상에 가격표로 가득해 이를 줘야 잃어받는 게 여기서는 당연해 심장은 for sale 사랑도 for sale 이대로 망해버릴 세상 기대 하나 없던 내게 삶으론 구할 수 없는 답들을 가르쳐준 너 차가운 심장 위에 price tag 낯선 후기로 내어내 너라는 존재 내게 있어 주지 않아도 돼 전부 주고 싶은 걸 아무래도 망해버린 걸 나인 것만 같은 걸 그래도 저한테